했어 지우려 했었네 했어 넣으려 했었네 안 돼 더 이다 나는 그대를 잊는 일 또한 사랑이 더 이다 이름 넣으려 하는 일 너는 안 되더 이다 그대를 잊는 일 슬픈 날 따로 없더이다 그리움 예약 없더이다 시도 때도 없이 다가와서 가슴에 집어넣더이다 시도